것이 있는 힘을 써버려도 난 개운하지 않아. 또 다른 내가 날 만족하지 못하나 봐. 어지간히 좁은 세상에 단 한 번도 나와 마주친 적 없는 사랑이 제루란 날 나를 찾아와 준다면 쌀 가슴 가득 안고 때론 좀 모자란 눈길로 특별히 달라진 쏟아도 난 시원하지 않아.